자, 김재동 씨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뭐 그냥 예. 계속 역시 바쁜 나날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목소리가. 아, 왜요, 제가? 되게 이렇게 쫙 정중하게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상해서. 제가 뭐 언제는 안 정중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늘 정중합니다, 저는. 예. 양반이, 예. 자, 예, 예. 저 오늘 의상이 참 김재동 씨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리플 사연을 오늘 또 네.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네. 음악을 예,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예,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타 치시는 예, 네. 분이 효과를 내준다고 한 건데 네네. 소음으로 들리네요. 예, 예. 저, 죄송한데 기타 치시는 분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예. 음악이 오늘 좀 음침합니다. 드랴 드랴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유난히 무서움이 많습니다. 공포영화는 물론이거니와 길 가다가 공포영화 포스터라도 보게 되는 날은 잠 다 자는 날입니다. 무서워서 형광등을 환하게 켜놓고 잠 설치다가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곤 하지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던 날 한 동료가 저한테 귀신이 붙었다고 장난으로 말한 것을 진짜로 믿고 엉엉 울어서 그 사람이 엄청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공포영화를 잘도 보는데 저는 왜 그러지를 못하는 걸까요? 저도 당당하게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 이런 말 하면서 공포영화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아... 참 시끄럽네요. 네. 그거 아, 키보드하고 오, 두 분이서? 그 읽으시는 그 사연하고 예. 읽는 윤도현 씨 목소리가 오히려 정말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예. 기타 때문에 웃겨 죽을 뻔했습니다. 그만두라 그러실 때 그만두시지 저분. 아 근데 예 사실 무서운 사연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음악이 네. 저렇게 탁 알려주시니까 네. 괜히 뭐 무서운 거 해야 될 것 같고 좋네요. 예.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웬만하면 방송 전에 목은 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가수가 아니라서요. 예. 예. 그다지 목 풀 것까지야. 예. MC도 목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수만 제가 목 풀어. MC입니까, 어디? 네, 뭐. MC죠. 네. 아이고, 감정 상하겠습니다. 다 하다가. 예, 예. 자. 자. 아, 그러니까 무서움을 많이 타신다는 분한테 네. 아이디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분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리플 역사상 가장 짧은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 예, 다음 리플 가겠습니다. 다음 리플은 아이디가 뭡니까? 글래머에이터입니다. 요새 아주 글래머 에디터. 예. 아, 문제는 사운드 최저로 줄이고 보시오. 공포 영화를 예예 예. 무지하게 슬픈 영화도 음악 없이 그냥 화면만 보면 슬프지가 않다오. 아 그렇죠. 이분 말투가 왜 이러? 예. 공포도 마찬가지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음악이 보태어져서 더욱 무서운 것이라오. 영화 조스의 경우를 보면 알까요? 아, 바밥. 네. 바밥. 이게 예. 없으면은. 예, 예. 그렇죠. 이렇듯 음악이 없으면 화면이 뻘쭘해진다오. 아. 그리하여 무서운 장면을 예측하여 소리를 줄이고, 예. 뻘쭘해진 화면을 비웃어 주시오. 대단히 분석적인 분입니다. 근데 야. 맞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게 많잖아요. 뭐, 사운드 하다가 붕! 했을 때 그 놀라는 아, 그 그렇죠. 문 열리면서 퍽 튀어나왔을 텐데 예. 그걸 소리를 딱 다 줄이면 예. 그냥 문을 열고 여자 한 명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쾅! 이런 게 없으면 예. 문을 열고 그냥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는 예. 뭐지 저게? 예. 뭐 그렇게 하는 아. 거죠. 이거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 지금 이제 AFKN이라고 네. 그 한국에 나오는 그 미국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한 게 뭐냐면 소리를 다 줄여요. 네. 소리를 다 줄인 다음에 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다 성우예요. 그래서 막 아무 대사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웃겨요. 막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선 미국 사람들이 막 뭐 하잖아요. 막 하면 우리가 야 이놈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 이놈아 그러면 옆에 친구가 아 왜 나한테 그래요 막 이러고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되게 독창적이시다. 아 재밌잖아요. 아 정말 창의력도 있고 좋으네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은 안 되지만 한 번씩 가끔씩 러브레터 있잖아요. 예, 예. 소리를 다 줄여놓고 한 번씩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가수들이나 락밴드들은 정말 재밌어요. 소리를 완전히 줄이고 보면 아, 얼마 재밌는데 이래요. 얼마 재밌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리플 코너 이런 것도 소리 다 줄여놓고 한번 보세요. 둘이 소리 네? 이건 별로예요. 예. 자. 예. 예. 리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리플.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네. 아이디 아이디 지저라 똥개야라는 분입니다. 님 뒤에 진짜 귀신 붙어 있는데 그 귀신 때문에 무서움을 타는 겁니다. 귀신 떼내시고. 영화 보세요. 쏴한 리플을. 다음 리플. 네, 네. 다음은 아이디가 겨울나무라는 분이 오래간만에 조금 이렇게 성숙된 아이디 하나 나왔습니다. 예, 겨울나무. 겨울나무. 좋지 않아요. 네. 뭔가 예, 네. 낭만적이군요. 네, 네. 예. 겨울나무라는 분이 네. 술을 많이 드세요. 네. 심할 정도로.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하세요. 그럼 간이 부을 거예요. 약올리네. 약올려. 아유 이분들 참 네. 약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요새. 자 다음 아이디가 강아지 콧구녕 콧구멍도 아니고 콧구녕 예. 겨울나무 뒤에 하필이면 이게 붙어있다는 것이 예.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겨울나무도 겨울랑구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연 읽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만 비밀로 해주면 돼요. 우리만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예. 방송에 안 나가면 되니까. 네. 자 강아지 콧구녕이란 분이 진짜 웃기다. 저도 겁이 엄청 많았다지요. 그러나 소희는 최근 개봉한 아 이게 이제 영화 그 제목을 쭉 적어주셨는데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예, 이게 직접 뭔가 뭐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바꿔서 네. 최근 개봉한 장마홍단 여운개다 뒤에 4인용 침대 전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다 전부 다 무사히 봤소. 비법은 단 하나요. 말투들이 다 독특해요. 그래요. 연구하면서 보는 자세를 갖도록 하시오. 가령 영화 속의 귀신 아가씨들을 보며 과연 저 처자는 분장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저 피해 성분은 단순한 설탕물과 색소의 배합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끈적거렸을까? 등등 귀신의 분장 상태, 배역을 소화해내는 연기력, 그리고 무언의 눈빛 연기 등에 대해 꼼꼼히 연구하는 자세로 관람해보시오. 무섭다기보다는 알차고 보람된 영화 감상 시간이 될 것이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리플 하겠습니다. 아, 야광 돗자리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희 사촌 언니도 귀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화는 본다고 합니다. 외국 영화만. 외국 영화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귀신들이 외국인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혹은 들어오더라도 많은 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야광 돗자리라는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깜찍한 사연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귀신들도 들어올 때 전부 다 여권 내고 비자 보여주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 아프리카 귀신인데요. 네, 뭐 이렇게 네, 이분 아주 깜찍한 상상력이 네. 풍부하신 자 마지막 리플이라는 분입니다. 네 마지막 리플 아 마지막 리플이라는 분이 아니고 마지막 리플입니다. 네 아이디가 피 묻은 컴퓨터입니다. 오 피 예 생각을 바꾸세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는 게 공식이 아닙니다. 전 전혀 귀신마저도 여자로 보입니다. 한이 맺혀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전혀 귀신마저도 여자로 보인대. 옛날에 제가 무서움 많이 타고 귀신 무서워할 때 우리 외할머니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야 재동아 귀신이 뭐가 무섭냐. 다 우리 이웃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된 거고 알고 보면 네 아버지 친구도 있고 네 엄마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한 다리 걸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 아는 사람들이야. 너한테 뭐 내 꼬지를 하겠니?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귀신이 별로 무섭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도 죽으면 다 귀신 될 건데요. 예.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그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그냥 순수한 거죠. 예, 순수하게 그냥 즐기시면 네.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전 예. 되게 웃기는 귀신 될 거예요. 당신은 죽으면 입만 살아다닐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네. 김제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